Drunk invitation 어때 들어볼래 나의 호주 Yeah so cool 돋보기 들어주면 당겨보면 마법이 펼쳐져 마와이 Jelly. 유니콘 클릭 푸른색에서 왔어 머무니 It's so real Cause this is my world 조금 이상하니 This is my world This is my world 이게 진짜 real me This is my This is my world. 이게 진짜 real me. This is my world.